국가 핵무력 완성을 위한 최종 관문인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과 관련한 조선민주주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가 17일 유엔 총회와 유엔 안전보장리 사회 공식문건 A71-977-S 2017-589호로 배포되었습니다.